따라합시다. 엘리야가 싸움에서 승리하다. 엘리야가 싸움에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권위 있는 모 주간지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한다. 둘째, 나이 때문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려 늙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셋째, 자신을 구조조정할 줄 안다. 넷째, 전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독서와 인맥을 쌓는다. 여섯 번째,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산다. 일곱 번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저는 여기서 남보다 앞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엘리야가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바울을 섬기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들이 소나기에 걸려드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는 인생 최대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을 찾아가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가리자고 지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 앞에 다가온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돌파하여 승리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앞에서 무엇으로 돌파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우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웠기에 승리하였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였습니까?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돌파하여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분으로 믿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본문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 저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게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어떤 분이 참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한 신업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외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기로 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을 불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울이여 바울이여 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보실까요? 25절부터 26절 그들이 불러 응답했다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 다같이 합당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인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에서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을 불러봐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놀았습니다. 영어 보니까 댄스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덩덩덩덩덩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담이 성경은 선포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정시에 온다고 여러분 그들은 선포하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발광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세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주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재림왕을 모른다고 말씀했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 차카닥 차카닥 차카닥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을 때 여러분 TV가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직 했으면 여러분 외국까지 방송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보셨어요? 그들이 찬송하는 모습, 그들이 춤을 추는 모습, 여러분 그들이 요란법석에 떠드는 미친 사람까지 떠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발광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선자가 발광하는 모습을 볼까요? 3차로 발광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다같이 합동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그들은 바알에게 불러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피를 흘리게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사용해봤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러도 대답 없고 소리쳐도 대답이 없는 죽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입에서나 말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아직도 그 사실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복을 죽은 신에게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이 안 되니까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집사 중에서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점보러 갔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어보더래. 그거는 정확히 맞았어. 그 다음부터 맞는 게 없더래요. 점이 안 맞으니까 이제 굿을 하기 시작했어요. 굿이요. 그러니까 굿도 처음에는 잘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돈이 잠깐만 50만 원, 100만 원, 나중에는 5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거덜나버리고 쪽박을 쳤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 예수를 소개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뭐라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굿하다가 귀신을 만났대요. 작두에서 여러분 춤추는 그 작두 귀신 보셨어요? 칼 위에, 날카로운 칼 위에 춤추는 거 보세요. 지금 누가 똑같냐면 지금 여기 있는 바알 선자들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피를 흘리는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점은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다 들려요. 근데 굿은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다 나중에 그 마귀가 나를 거덜내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게 그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과 안녕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불러 응답받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엘리야를 가보실까요? 엘리야 37절의 말씀. 37절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내게 응답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근데 여러분, 이런 단서도 붙습니다. 뭐라고요?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새벽 기도도 10분의 1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3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기도할 때에 지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믿고, all things. believe가 아닙니다. believing입니다.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 2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좀 깁니다.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나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가 둘러보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잎사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맺은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보았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겉만 번들하게 믿음이 있는 척했고 알맹이는 없었어요. 거센 풍랑이 불어가고 거센 태풍이 부르면 날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찬스를 주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열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왜 말랐습니까?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의심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100% 개런티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된 것도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all things believing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는 수많은 풍랑과 거센 비바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예요?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기구.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다거나 산을 옮긴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도 모든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기도응답의 새로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두 가지 내용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37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 하반절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 응답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심화당 교회 옆에 성민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 원장님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고함 3개 걸려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이왕 죽을 것 기도하다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어차피 죽을 목숨 기도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면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아름답게 다듬고 그리고 빨간 한복을 입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본교회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수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궁암 3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특송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특송을 하였습니다. 나가든 죄인 살리시 주 내 노래 자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집사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교인들도 울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신다면 내 생에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자궁 쪽이 시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궁 쪽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치하잖아요. 하나님의 고치는 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집어넣어줘요. 내가 치료했다. 이 집사님도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집사님이 산에서 하산한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병을 치료받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나머지 울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며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왜 생각이 났을까? 아, 이분을 주일날 잘 볼 수가 없겠구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주일날 잘 보이질 않네요. 교회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괜찮게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럼 나오면 좀 인사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 더 좋은 잡을 얻어서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트라이 중이래요. 아, 그래요? 집사님, 기도는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남편의 포지션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현재 어려운 것과 여러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경제와 또한 여러분 내 삶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질병을 통해서 하늘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세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세요. 내 질병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야지만 기도하는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뒷받침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91편에 기도는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여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폴리스가 차를 세우라고 사인을 보내면 차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차를 세우지 않으면 잘못하다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분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폴리스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백미러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갈까 말까? 어디를 도망가요? 미국은 못 도망갑니다. 잘못하면 헬기가 뜁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 좌회전할 때 턴 레프트 할 때 너 지금 시그널 안 껐어. 왜 시그널 안 켰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두 연어 듣는 거예요. Understand 하니까 그것도 뭐라 들어요. 어? 언더, 아래다. 스탠드, 서다. 그러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라는 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제시 물구나무 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람이 아직 한국말 안 통하니까 뭐라 하냐면 고! 여러분, 미국 사람 답답하죠? 그러니까 고야, 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면 기도해야지만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재의 어려움과 익혀지지 못한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도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바꾸는 능력이 있다. 자, 그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가 기도하여 불러 응답받은 체험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38절과 39절의 말씀 보세요. 매우 익사이팅한 장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과 39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을 태웠습니다. 흙을 태웠습니다. 도랑 있는 모든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다음에 흙을 태우고 또한 도량의 모든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위기를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내게 응답하옵소서. 예, 여호와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이 있는 모든 물을 핥던지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